남은 약속은 번복. 거슬 수 없이 반복. 너는 남자 다 그 정도 내 맘 찾았지만 No. 네 감정 같은 이 story 제 그저 깨지는 소리 정신을 차리고 보니 Why you wanna go into that? Why? 지금 모습을 좋아